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여러 나라 인사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위원장,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연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러시아 시부제흐 유한책임회사 사장,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파키스탄 주체연구회 회장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보내온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조선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주의화를 조선노동당의 최고 강령으로 틀어지고 수령용생리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선대 수령들의 혁명 역사를 영원히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